남조선의 소위 보도에 의하면 지난 전쟁 시기 미제 침략군에 의해서 감행된 로군리 학살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위령제가 2일 충청북도 영동군 로군리의 평화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위령제에는 로군리 사건 희생자 유족회 회원들을 비롯한 각계층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